매일 같은 옷을 입는 이유 너와 함께 입던 옷이라서 혹시 어디선가 알아보고 날 찾아줄까봐 네가 좋아했던 옷을 입고 네가 좋아했던 가수처럼 노래하면 네가 볼 것 같아서 신용재 따라하고 따라해도 안 되는 것처럼 사랑을 따라하고 흉내내도 안 되는 것처럼 목이 부서져라 이 노래를 불러도 너는 다시 돌아오질 않잖아 네가 그렇게도 좋아했었던 그 노래처럼 그때 네가 나를 떠난 이후 쉬지 않고 연습하는 이유 혹시 어디선가 들린다면 너 돌아볼까봐 이제 우리 이야기가 돼버린 네가 좋아했던 노래들을 불러보면 네가 울 것 같아서 신용재 따라하고 따라해도 안 되는 것처럼 사랑을 따라하고 흉내내도 안 되는 것처럼 목이 부서져라 이 노래를 불러도 너는 다시 돌아오질 않잖아 그때 그 노래처럼 아직 내가 너를 못 버리는 이유 너한테 바보처럼 기다리는 이유 아직 내겐 사랑이라서 아무리 미친 듯이 불러봐 좋아했었던 그 노래처럼